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얼마 전 국회 법사위 증인신문에서 드디어 가장 잘 세계화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상무대 의혹 사건의 장본인이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로비를 선진 외국에서는 라비라고 발음하는데 이 로비와 라비는 개념이 다르다. 자, 이 라비론에 따라서 오늘 첫 곡 소개해드립니다. 혹시 압니까? 선진 외국 발음으로 소개해드리면 이 곡이 전혀 다른 곡으로 둔갑할지요. 파파비니가 부릅니다. You're my sunshine. 영화 멜 깁슨이 주연한 Forever Young에서 꼬마들이 불렀었죠. You're My Sunshine을 파파위니가 레게풍으로 아주 시원하게 전혀 다른 곡으로 둔갑시켜서 불러드렸습니다. 에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가 없어집니까? 자기 눈에만 안 보일 뿐이죠. 그 정도 상식은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괜히 큰 스님들에게 교통비로 1,000만 원을 줬다는 얘기 안 나오게요. 와, 뭐 어디 가시는데 교통비가 1,000만 원입니까? 재밌죠? 자, 팀버튼의 추종자 씨 서울 강남에서 편지 보내주셨어요. 신체 검사를 했는데 키는 줄었고 몸무게는 엄청 늘었다고요? 키가 줄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데 굉장히 비참하셨을 것 같아요. 키는 줄고 몸무게는 늘었다니. 저희 MBC에서도 요즘에 신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신체 검사 안 받았습니다. 저도 키는 줄고 몸무게는 느는 사태가 벌어질까봐 안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다음 곡은요. 윈톤 마샬리스의 형인 브랜포드 마샬리스의 아주 소박한 트럼펫을 들을 수 있는 그 곡 띄워드립니다. 서대문구 홍은이동에서 김경범 학생이 신청하셨는데요. 어느 영화인지 모르겠다고요? 스파이크 리 감독이 연출한 덴젤 워싱턴이 주연한 아주 멋진 영화입니다. 모 베터 블루스 중에서 띄워드릴게요. 강동구 둔촌 이동의 김민환 씨, 하이텔의 노신혜 씨, 안병립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모 베터 블루스.

also known as Madame Butterfly. Let's 타이틀의 양유창 씨 오랜만에 들르셔서 신청곡 딱 낚아채셨네요. 앤버터플라이 중에서 마지막 장면 띄워달라고 하셨죠. 마지막 장면과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 어느 갯날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에서 존 논의 모습, 우리가 이 배우를 사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본 순간 남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만약에 존 논을 전혀 모르는 분이 이 영화를 봤다 하면 어떤 아줌마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상당히 여성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는 남잔지 여잔지 전혀 구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많죠. 유니섹스 물결이 뭐 본지도 한참 오래됐고, 그래서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요즘에는 그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판단 기준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성과 여성을 가르는 생물학적 구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동성애자들, 이들의 존재가 사회 겉표면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동성애자들은 있었겠지만 사회의 두터운 금기 속에 가려져서 그 존재를 알 수 없었어요. 1869년 이때까지만 해도 동성애라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1890년대 이즈음에 들어서야 성과학의 선구자인 해브록 앨리스에 의해서 동성애라는 말이 처음 사용됐죠. 그런데 서양에서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거리가 된 시기는 1970년대였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죠. 지금은 뭐 동성애를 다룬 영화까지 만들어질 만큼 일반적인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금기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강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영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요. 동성애 영화로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가장 먼저 충격을 던져준 영화. 뭐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닐 조단 감독의 크라잉 게임 이 영화였죠. 이 영화의 주인공 퍼거스는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IRA 단원이었는데 영국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런던으로 잠입합니다. 거기서 미용사 딜을 만나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퍼거스는 여자인 줄로만 알았던 딜이 사실은 남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퍼거스에게 매혹된 딜은 감옥까지 쫓아와서 그에게 사랑을 호소하죠. 이 영화 크라잉 게임은 이렇게 에일의 독립이라는 정치적인 쟁점에서부터 동성애까지, 그러니까 결코 한자리에서는 다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넘나들면서 관객들에게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본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편견은 아닌가? 또 이성 간의 사랑이 동성 간의 사랑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김민정 씨, 김종직 씨, 이원호 씨, 친구 윤진이와 듣고 싶다고 하신 김지영 씨, 그리고 얼마 전에 오빠를 잃은 친구에게 띄워준다고 경기도 성남 태평 이동에서 윤수정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Crying Game, 데이브 베리의 음성으로 그 주제가 띄워드렸어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동성애 영화 중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 또 한 편 최근에 영화 있었죠? 첸칼게 감독의 패왕별이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2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중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다루면서 동성애를 마치 양념처럼 끼워넣고 있죠. 주인공 샬루와 네이는 경극단원으로 패왕별이라는 경극에서 각각 항우와 우희 역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희 역을 맡는 네이가 현실과 경극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는 경극에서처럼 현실에서도 샬루를 사랑하죠. 게다가 군벌들의 지배에서 일본의 지배로 또 국민당 정권으로부터 공산당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혼란을 거듭하는 중국의 암울한 현실이 데이로 하여금 더욱더 비현실적인 이 경극의 세계로 몰아가게 만들죠. 칭카이게 감독은 격변 길을 살아온 중국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 대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영화 패왕별이는 동성애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는 아니고 동성애를 드라마를 위한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또 칭카이게 감독의 전략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구에서 한창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 이 동성애를 동양에서 다뤘다고 하면 일단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역사와 동성애를 절묘하게 결합시킨 이 영화는 지난해 깐느 영화제에서 무난히 그랑프리를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패왕별이 제일 첫 장면에 흐르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지모 개막 띄워드렸습니다. 대만 감독 리안 감독이 연출한 결혼 피로연도 동성애 영화죠. 지난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베를린과 깐느 영화제 여기에서 아시아 감독이 만든 두 편의 동성애 영화가 모두 그랑프리를 차지한 셈이죠. 참 재밌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이 영화 결혼 피로연도 패왕별이처럼 동성애를 영화의 주제를 위한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뿐인 아들 웨이퉁을 빨리 결혼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안아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아들은 동성애자죠. 다른 미국인 남자 사이먼과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웨이퉁과 사이먼 사이에 웨이웨이라는 중국 여자가 끼어들고 여기에 대만의 부모까지 합세하면서 영화의 얘기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요. 이 영화는 사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를 통해서 혈통의 보존과 계승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동양의 전통, 이 전통을 보존하려는 세대, 그리고 서양의 문화와 서양 문화에 더 친숙한 세대, 이들은 과연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전혀 동성애와는 좀 다른 각도의 문제들을 동성애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셈인데요. 결국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웨이퉁과 위정결혼을 한 웨이웨이가 웨이퉁의 아이를 갖게 되고 부모들은 안심하면서 대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전통과 가치 때문에 갈등하던 동양과 서양의 문제가 화해로서 마무리된 거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평화로운 해결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비행기에 올라타려던 아버지가 마치 항복하듯이 두 팔을 번쩍 치켜드는 마지막 장면. 이것을 보면 글쎄요, 과연 평화로운 해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과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부모 세대가 결국은 패배했다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죠. 영화 결혼 피로연 중에서 뱅큐 차차차 띄워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편의 아시아 영화는 뭐랄까요? 동성애 영화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진짜 동성애 영화라고 한다면 동성애자 감독이 만든 동성애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리버 피닉스의 영화로 기억되는 아이다호. 이 영화는 게이 감독인 구스반 산트가 연출한 동성애 영화입니다. 구스반 산트는 동성애자를 사회의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버 피닉스가 연기한 동성애자 마이크는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는 떠돌이 청년으로 설정되어 있죠. 심지어 마이크는 사랑하던 스코트에게까지 버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한 마이크. 그가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법은, 그 유일한 방법은 참 독특합니다. 정신적인 쇼크를 받으면 언제 어느 때건 죽은 듯이 잠들어버리는 기면발작증이라는 아주 이상한 병이죠. 그런데 이 영화 아이다호가 우리나라에서 개봉됐을 때 참 몇 가지가 화제에 올랐었죠. 그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장면이 삭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장면뿐만이 아니라 마이크의 집이 무너지는 장면 같은, 그 뭐 전혀 문제될 것 없는 그런 장면까지 잘라냈기 때문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와 스코트가 동성애 관계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막을 틀리게 번역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공들의 영어 대사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막을, 그러니까 자막 번역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챈 관객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뭐라고 말합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아이다호 중에서 에디 아놀드의 잊을 수 없는 곡 띄워드립니다. 광주 화정동에서 오은영 씨 듣고 계시죠? 캐틀콜. Coyotes are howling way out where the doggies bawl. Where spurs are a-jingling, a cowboy is singing this lonesome cattle call. Rides in the sun till his day's work is done, and he rounds up the cattle each fall. Singing his cattle call. For hours he would ride on the range far and wide, when the night winds blow up a swall. His heart is a feather in all kinds of weather. He sings his cattle call. And he sings with an old western drawl. Singing his cattle call. 에디 아놀드가 부른 캐틀콜, 영화 아이다호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게이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또 시릴 골라르의 사베지 나잇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릴 골라르 감독은 이 영화를 완성하고 난 직후 세상을 떠났죠. 그것도 35살의 나이로 에이즈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의 첫 번째 장편 영화이자 마지막 영화가 된 이 사베지 나잇에서 에이즈 환자 감독은 에이즈와 동성애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동성애 문제가 사회 표면으로 떠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에이즈라는 질병 때문이에요. 처음에 에이즈 환자가 발견됐을 때 그 동성애자들이 그 병을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시릴 골라르 감독은 이 저주받은 질병 에이즈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사고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린 주인공 장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도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랑까지도요. 그리고 에이즈가 이제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고민거리이자 동시에 철학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최근에 이 에이즈와 동성애를 함께 다룬 영화가 보수적인 미국 아카데미 회원들에게까지 파고들었었죠. 조나단 데미 감독의 필라델피아. 그런데 이 영화는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주연 배우 탐 행크스가 둘 다 동성애자가 아니면서도 다른 어떤 영화보다도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깨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영화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에이즈로 죽어가는 게이 변호사가 법률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서 힘겨운 법정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이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등한 존재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그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게이 변호사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탐 행크스의 연기도 큰 몫을 했고요. 그런데 이 조나단 데미 감독, 예전에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에서 동성애자를 변태 성욕자로 묘사해서 동성애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었죠. 그래서 사실 이 필라델피아에서 보여준 조나단 데미 감독의 변화를 두고 한편으로는 말이 많았어요. 이제 사회의 분위기로 봐서 동성애 영화가 장사가 될 법하니까 재빨리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를 만들었다. 뭐 이런 비난이었죠. 정말 그렇다면 대단한 장사꾼일 텐데 글쎄요. 믿거나 말거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부르는 스트리트 오브 필라델피아 띄워드립니다. 대전 서구 도마일동의 이효진 씨, 서울 성북구 성수이가의 장순정 씨, 대전 괴정동 한박고등학교 2학년 민정이, 성훈이 두 학생이 이기남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신청해 주셨고요. 서울 성북구 정릉이동의 이현진 씨, 또 전남 순천 인제동의 송영아 씨, 전남 여수 서교동의 하지수 씨 함께 들어주세요. like stone. I heard the voices of friends vanished and gone. That night I could hear the blood in my veins, just as black and whispering as the rain on the streets of Philadelphia. 영화 필라델피아 중에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부른 Streets of Philadelphia였습니다. 동성애 영화들 요즘 수입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아직도 금기 영역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 조심한 거 느끼셨어요? 동성애 영화나 서양으로부터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뭐 물론 동성애를 무조건 변태다 이렇게 하는 편견은 깨어져야 되겠고요. 평등과 사랑을 목표로 하는 동성애 영화는 받아들여져야겠죠. 하지만 모든 문제를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현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태도, 여기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법이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성애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서울도봉구 창일동에서 김태종 씨 영화에 대한 정의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하이텔의 이승재 씨와 이병준 씨가 함께 신청하신 곡 띄워드릴게요. 아미쿠스 아드아라스. 이게 죽을 때까지의 벗이라는 뜻인가요? 이병준 씨. 죽을 때까지의 제 벗이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빠삐용의 메인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며칠 전 엄마께서 절 혼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도시락 통을 여니 그 안에 쪽지가 있는 거예요. 펴보니 엄마께서 화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늙어서 잔소리만 늘었다고 저보고 이해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슬프고 죄송해서 엉엉 막 울었습니다. 저희 엄마 참 멋지죠? 그리고 저 참 행복한 딸이죠? 이렇게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이수연 양이 편지 주셨는데요. 정말 멋진 엄마 되셨네요. 어머니랑 같이 잘 들으셨어요? 어머니도 아마 이 영화는 보셨을 것 같은데 빠삐용의 메인 테마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중국 영화 음악 CD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분 추첨했는데요. 서울 강남구 상일동의 임정은 씨, 그리고 광주 동구 산수삼동의 연민정 씨. 두 분 다 아주 정성 어린 글들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께 선물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매연방의 노래로 골랐습니다. 영웅본색 3편의 주제가를 불렀죠. 실양지가, 석양지가 석양의 노래입니다. 매연방의 노래를 어느 분께 띄워드릴까요? 한성희 씨, 노원구 상계일동에 언니 사랑니 이제 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석양지가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편한 밤 보내십시오. 天上。